Cuando tu radio intenta decirte algo, escucha las señales y sintoniza el tiempo del corazón. Por la mejor radio online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Durante una entrevista, el actor Jung Kyung-ho habló de manera sincera sobre su novia So Young de Girls Generation, expresando el cuidado y el afecto que siente por ella en cada palabra. Él compartió: "Siempre nos apoyamos, no solo cuando estamos trabajando en un drama. No hemos peleado siquiera una vez. Al principio de nuestra relación, ella debió estar muy enojada conmigo, pues me gustaba beber y también lo hacen mis amigos. Pero hemos llegado a conocer lo que no nos gusta del otro. Incluso antes de hacerlo, teníamos mucho cuidado sobre nosotros, así que nunca hemos tenido una pelea. Creo que nunca pelearemos mientras yo sea cuidadoso", añadió con una carcajada. Jung Kyung-ho también habló de la manera orgullosa sobre el potencial de la actuación de So Young. Él remarcó: "En estos días, cada actor muestra un estilo diferente y los espectadores disfrutan de eso aún más. So Young definitivamente tiene su propio estilo único". Esta pareja hizo pública su relación desde el 2014. No importa si estoy feliz o triste, quiero decir tu nombre. Tú siempre estás en mi corazón, solo quédate de la misma manera y no cambies. Te amo tanto así. Mai Mai, A-Pink. Making I fell in love on a snowy day. I'll be yours forever as long as you'll be mine.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quiero abrazarte fuertemente, sin embargo, no eres mía, y eso lastima mi corazón. Taxi, DBXQ. Caramita, yubi wo, hodo kutabi, sono nukumori wo, nigiri kaeshita. Thank you. その瞳も僕のものじゃない。どんなにそばにいても、 corazón a corazón, peticiones complacidas. Miro hacia atrás y veo el camino que he recorrido. Ha sido borroso por mucho tiempo, pero permaneciste conmigo. Dreamer, Super Junior D&E. 서지 못한 건 모든 게 두려워져서 길 잃은 Dreamer 여기 멈췄어. 지고 싶지 않아서 You need a 멈춰서 Dreamer 나는 나를 알아 간절한 Dreamer 알아왔었던 날 이제 알아 같은 것을 맴돌면서 나의 답을 잡고 있어 여전히 늘 이곳에서 Te seguiré incluso si es al fin del mundo. Por favor, no salgas de mi vista. No desaparezcas incluso cuando la mañana llegue. Los pequeños movimientos de tus manos golpean mi corazón como un torbellino. Don't go, EXO. 조그만 날 같듯 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애절한 눈빛과 무언의 이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후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그대의 몸짓에 완전히 취해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아지처럼 색분이 양자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자 now 나란 내 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어디로 가는지 진저리 여기까지 마중을 와주나 가파른 오르막 깎아진 절벽도 걱정만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니 너는 꿈내 우아한 자태 oh, 난 몇 번이고 바라고 사랑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불시에 찾아와 아지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나랑 해줘 yeah.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Estoy corriendo hacia ti, hacia el amor. No puedo olvidar los recuerdos sobre ti, por eso sigo corriendo hacia el amor. Solo espera un poco más. Eso es todo lo que dijiste, y sigo esperando un poco más. Estaré justo aquí. ¿Volverás algún día? Love Run, Amber. Vi a esa persona junto a ti. Mi corazón dolió, pero aún así sonreí. ¿Por qué fui un tonto? ¿Por qué te dejé ir? Sigo arrepintiéndome. Still My Lady, SF9. Used to be. 여전히 예뻐, 예뻐, 예뻐. 밤이 넘어가지 않아 죽겠어. 몇 살까지 네가 밟아 죽겠어. 오늘 밤에 네가 내게 너무 달고 슬다. 절대 진실하게 안 봐 Instagram. 이런 기분 혼자 어떡할래. Tomo tu mano y cuando siento tu amor puedo olvidar mi debilidad que he mantenido oculta bajo mi piel. Mientras estés conmigo, cada parte de mi pasado se volverá parte de mi futuro. Under my skin, Taemin. Mata haji mata, mune no oku, sawagi dashiteru. 閉じ込めていた Under my skin 最悪な僕が 自分をうまく愛せなくて 理想の姿はみたした だからこの手を伸ばすよ 관이 모 있게 나이 혼돈어 벗고 다키시메 때 tonight 하늘에 때 있다 나를까오 오모이다 스타비니 야 나도 그러시가 목훈이와 나이키가 시대다 스코시와 마신이 나를 다가나 M.O.K 가가미니 히토리 트부야 그도 고마크노 카나타데 騙している だからその手を使うよ あなたの愛に触れるとこの肌の下隠し続けた 弱い自分を許せるよ あなたがいれば全ての過去 未来のために変わるだからこの手を伸ばすよあなたのぬくもりだけがこの肌の下隠し続けた 何も行けない本当の僕を抱きしめて tonight Espero que este momento se detenga, para que pueda ir a verte. ¿Ese momento se detendrá a tiempo para poder ver tu luz hermosa? Por ese momento espérame, para que puedas acercarte a mis brazos. In time, Monsta X. 자신에게만 과연 그 존재에게 느껴지는 내게 난 회상 속 기쁨이 되가란 생각을 아래 입술 꽉 깨물면서 말에 공책에 썰었던 감정 In time 그 시간아 멈춰줘 그 아름다운 빛을 내가 볼 수 있게 시간이 말해주고 있어 1월 2월부터 12월 주변을 돌아보고만 있어 그 숫자들을 이제 모두 지워 하나 둘 하면 네가 내 앞에 나타나 소중한 널 만지게 해줘 Conocí el amor y pasé por una ruptura. Lloré y sonreí por muchos días. Ese tiempo fue simplemente un momento hermoso pero doloroso. Te conocí y te amé. Más que nadie fui feliz. Espero que no te hagan daño. Espero que en el futuro tengas un amor hermoso. Beautiful Pain, BTOB.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Yeah. 낭만이란 시험 거의 시차 같아. 말하고 있어 막연한 보답. 아픔을 피해 또 다른 아픔을 만나. 옆에 있던 행복을 못 찾았을까. 너를 보내고 얼마나 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말야. 시간은 또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결국 추억으로 남겠죠.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젠 두려워. than pain, love than pain. Yeah, lesson from my mi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beautiful pain. 시간은 슬프게 기다리질 않나. 찾아와 사랑은 나 몰래 우린 누구 내가 바보가 돼. 무기력하게 누워 숨겼네. 오랫도록 기다렸다는 듯 아픈 사랑 앞에 물들어가 그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었다. 그대는 부디 아프지 말고 아름다웠길 바란다. 사랑을 만나 donde esté, incluso en mis sueños, eres la única para mí. Lo prometo durante el resto de mi vida. No hay segundas oportunidades, eres mi último amor. My first and my last. NCT Dream. Maybe, maybe 이건 사랑일지. about love, let me talk about love. Yeah, I'm talking about you, yeah, I'm talking about you. 다 내게만의 기회는 더 있다고 봐냐, 내게 너 boom. My baby, baby. 처음이라고 모르지 않아. 모두 우리 부러워하게 될 걸. 저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기회를 잡은 거야. 클럽에서 춤을 꼭 추지 않아도 내 심장은 너와 춤을 추는 걸. 달달한 게 뭔지 난 아직 모르지만 너에게 취한 것 같아.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 있어도 넌 나에게 너뿐이야. 너만 인생을 걸고 말할게.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You, you, you, you girl. 점점 확실해져 너.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 너무 what you waiting. 그냥 너야. All I want is you, you, you. 앞뒤로 살펴봐도 좌우로 살펴봐도 너 난 사람은 대체 줄 구가 없어. 줄 구가 없어. 다 들떠 앞뒤로 살펴 입구를 찾아도 돌아간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난 내게 가져. 내가 어디 있어도 속에서도 온 나에게 너뿐이야. 너만 인생을 걸고 말할게.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나의 나의 마지막. 내 마지막 첫사랑. 나의 나의 마지막. 내 마지막 첫사랑. 나의 나의 마지막. 내 마지막 첫사랑. 나의 나의 마지막. 내 마지막 첫사랑. En este mundo donde todo se ha detenido, cuando siento que estoy solo, pienso en ti. Me protegiste en esta triste oscuridad con tu brillante sonrisa. Es por ti que estoy aquí. Por eso voy a proteger todo de ti. Yo estaré contigo, por siempre contigo. With you, B.A.P. Forever with you. 언제든 널 감싸줄게. 날 믿어줄래? 꿈에서도 널 만나게. 나만 바라봐줄래? 영원히 사랑할게. You, you, you. 너만 있다면. You, you, you. 우리 함께라면. You, you, you. 너만 있으면 돼. 너의 손을 꼭 잡고 I'm gonna tell you. En este mundo precipitado, en mi corazón palpitante, sé mi luz. Quiero tenerte cerca, me pregunto si conoces lo que siente mi corazón. Tu sonrisa me cautiva, me hace sonreír todos los días, porque eres mi belleza. My beauty, Betty Betty. So walk away, you're